행복했던 기억만 다 가져가. 잘해주고 싶던 내 맘까지도 나 때문에 화났던 네 너를 울렸던 아픈 마음 모두 되돌려진 나의 몫인데 제발 그러지마 붙잡고 싶지만 나의 뻔뻔한 믿음이 싫어서 돌아서는 네가 너무 낯설어서 가슴 깊이 베인 것 같아 그대 이런 나를 용서도 하지 마